본다 본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나 불까 저제나 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마다오 분다 불어온다 바람이 분다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깜짝 놀랄 새로운 바람이 이제나 불까 저제나 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내 나이 벌써 이렇게 됐나 청춘인 줄 알았는데 인생에 한 번은 불어온다고 모두들 기다리지만 어차피 불어올 바람이라면 거칠게 불어마다오 분다 분다 바람이 분다 분다